감아 버린 두 눈. 난 지금 막 좀 깨어나 전 날개를 펼친 butterfly. 오직 나를 위한 무대 밝아지는 조명 아래 oh 날아오르네. 터질 듯한 내 맘 따라 boom boom boom 온 세상이 다 나를 따라 zoom zoom zoom. 시작해 꿈꿔왔던 날 만나기도 원해. 처음에 없던 날 만들어줘 원해. 내가 있는 어디라도 멋진 world. Yeah. 멋진 멋진 일이 생길 것만 같아. 여기저기 이제 내 이름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. 어린 적군처럼 말해 영점이던 내 꿈에 노력이란 하나를 더하고 그저 그냥 영화던 생각은 이제 현실이 돼 영원해졌다고. Yeah yeah 다 깜짝 놀랄 거야 one thing 그저 탄생한 것 나의 one thing. 시켜보니 영시영영부 두근대는 마음이 홀린 듯이 이끌린 눈부신 와우